숨은 별빛 그짙은 어둠 속 긴 잠에 빠진 너를 깨워낼 수만 있다면 멀리 찬란하게 뻗은 빛을 따라와 여기 차오르는 눈부심을 느껴봐 너의 세상에 내가 닿을 때 깨어나 너를 피워내 손을 내미 널 지키러 이곳을 찾아 헤맸던 너를 위한 savior 아무 속 내가 손을 잡을게 A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아톰의 빛의 박해 모양샌 다운 서둘러 만동 들기 전 누구도 못 보게 너를 데려와 내 옆에 거울에 숙여 하얗게 타는 나의 그림자를 따라오면 되게도 하는 시공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찰나는 누가 막혀 Light, light, light, light, light, ooh, light, light, light, light, light, light, saber. Savior, I'm a soul.